그만하면 그리움이라 하면 잊고자 하는 그 마음은 사랑이라 말하리. 두 눈을 감고 생각하면 지난 날은 꿈만 같고 여울져오는 그 모습에 나는 갈 곳이 없네. 사랑은 머물지 않는 바람 무심해 바위인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어둠의 분신인가 세상에 다시 태어나 사랑이 찾아오면 가슴을 닫고 돌아서 어떤 길로 가리라. 바위인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어둠의 분신인가 세상에 다시 태어나 사랑이 찾아오면 을 닫고 돌아서 보던 길로 가리라. 가슴을 닫고 돌아서 보던 길로 가리라.